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11월 20일 금요일 책 읽어주는 시장의 박인경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행복하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경기문화나루라고 경기문화재단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잡지예요. 여기에 특집으로 실학에 대한 게 나왔기에 읽어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계가 잘 안 나가는데 그래? 이쪽이 그럼 다시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11월 22일 금요일 책 읽어주는 시장의 박인경입니다. 조금 늦었죠?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책은요. 경기문화재단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경기문화나루라는 잡지예요. 경기 지역의 여러 가지 문학의 소식을 전해주는 책인데요. 거기서 오늘은 실학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요. 당대에 대한 치열한 고민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실학. 실학이라는 거는 자, 잔잔한 물결이 이는 팔당 호반을 지나 다산 유적지로 들어섰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있다. 배를 이용해 사람과 물자를 운반하던 시절 두 개의 큰 물줄기는 교통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냈다. 이 물줄기를 따라 왕실에서 쓰던 도자기를 만드는 관요가 생기고 배에 싣고 온 물건을 파는 장이 서고 마을이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 육로의 발전은 더디고 더뎠다. 수레 하나가 지나갈 길이 없어 각 지방의 산물이 유통되지 못했다. 연암은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해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서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는 취약한 유통구조를 이용해 만냥으로 한 가지 물품을 독점해 단숨에 10만냥을 버는 허생이야기로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했다. 박지원뿐 아니라 박재가, 정약용 등 수많은 실학자가 수레를 이용해 백성의 가난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실제 청나라에서 본 바에 근거했다. 북벌을 통해 청을 소탕하자는 의견이 분분할 때 청을 배워 북극 강병하자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신 있는 발언은 하기도 어렵지만 사장되기도 쉽다. 그 발언이 설득력이 없다면 좌천될 각오를 해야 한다. 다산이 이곳 남향주 생가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그 바른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그 개혁에 관한 바른말들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암담한 현실 때문이었다. 조선 중후기 정치가 문란해지고 사회기강이 흐트러지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농업의 문제였다. 백성의 대다수가 농민이어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법에 규정된 토지 관련 세금은 몇 종류밖에 없었지만 징수하는 과정에서 쌀을 실어 나르는 뱃삭인 선가미를 비롯해 40여 종류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하니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1809년에는 가뭄과 이로 인한 기근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자식을 버리거나 심지어 사람 고기를 먹기도 했으며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같은 전염병도 극성이라 떼죽음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고 한다. 돈푼께나 있는 사람들은 족보를 사 양반 행세를 했고 이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도둑이 됐다. 그것이 세금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고 가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육아의 세계에서는 구체적인 사물보다 우주의 원리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학문으로 우주를 탐구할 수는 있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실학자들은 토지와 기술개혁, 학문을 근대 과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 크고 굵고 큰 하나의 물줄기가 되듯이 다산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학문과 실용이 만나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랐다. 그런 바람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IT 기술 강국이 됐고 경제 대국도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족보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다 양반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 조선 후기, 중후기에 이렇게 양반직을 매매하던 때에 족보들을 많이 사서 양반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이제 실학에 대해서 좀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전에 양반전을 소개하면서 나왔던 박지원이라는 분과 그리고 박재가 그리고 정약용, 다산 정약용 이분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정조시대의 사람인데요. 이분들까지 실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실학은 이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마야가 부릅니다. 위풍당당. 살아 차 없어도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욕 먹어도 당당하게 싸워가리라 왜 그러냐고 묻지를 마라 나는 원래 멋진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위풍당당하니까 한 번 부끄럼 없이 당당. 내 모습에 아파도 했는데 툭툭 털고 보란 듯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날이 남아있는데 내가 숨에도 꿈은 살아있는데 소중한 꿈은 이루어지는데 둘도 없는 하나뿐인 나의 것인데 둘도 없는 하나뿐인 나의 것인데 오늘은 사연이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요. 두물머리에서 왔는데요. 아까 읽어드렸죠? 두물머리. 양평에 있는 양수리라고 하잖아요. 양수리라는 데 들어보셨죠? 거기가 두물머리인데 거기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난다고 해서 두물머리. 한자로는 양수리라고 하잖아요. 네, 뭐 한자말보다는 이 두물머리라는 말이 더 정겹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두 물줄기가 만난다고 해서 두물머리인 두물머리에서 온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원 시장 상인 손님 여러분. 저는 두물머리 주변 마을을 소개해드리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다산 정약용의 생가와 정약용 선생 기념관 그리고 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산 유적지 앞에는 실학박물관이 있지요. 실학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조선시대 실학의 중심 생각은 이용후생과 실사구시지요. 이용후생은 생활에 편리하게 쓰고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고 실사구시는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지요. 즉, 이론만 들이대지 말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하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실학은 상업을 중시했습니다. 천대 받아오던 상인들이 기존펴게 되었지요. 이런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 그 유명한 허생전이란 소설을 쓰신 박지원이라는 분과 박재가, 홍대용 등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청나라에 가서 관심을 두고 본 것 중 하나가 수레입니다. 수레가 있으면 물건을 실어 나르기에 편리하고 수레가 있으면 도로가 발달되어 지역 간의 물자 교류가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먼 곳에서 나는 산물을 싼 값에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실학 정신을 가지신 분 중에는 정약용 선생도 계신데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이곳 두물머리 근처에 있고 묘소도 자리 잡고 있지요. 오늘날에도 그분들의 생각은 이어져 오고 있고 기억되어야 하기에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가 있는 이곳에 실학박물관을 지었답니다. 실학박물관은 무료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쉬는 날도 없지요. 2009년 10월 23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총 4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유물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책상에서 논의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학문을 하신 분들을 만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경치도 좋아 볼거리도 많습니다. 다산 유적지도 보시고 세미원도 가고 근처 수종사도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실학 박물관이 생길 거라는 말을 여러 해 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드디어 문을 열었네요. 많은 분들이 찾고 또 실학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길을 많이 열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정조 임금님의 신하로 수원성을 쌓는 일에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 아시죠? 거기서 수원성을 쌓을 때 거중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조가 죽은 후에는 반대파들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되어 삶의 후반은 유적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연을 보내주신 김실학님이 세미원도 가고 다산 유적지도 가고 근처에 수정사도 보라고 말씀해 주신 곳으로 이번 주말은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두물머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승철입니다. 사랑 참 어렵다. 사랑이 정말 있기는 내 맘을 다 줘도 왜 항상 떠나가는지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참 어렵네요 문득 보고 싶어서 문득 그리워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 내 멍든 가슴은 온통 너로 가득 차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김시락님의 사연은 경기 문화나루의 시락 특집이 실렸기에 제가 한번 꾸며봤어요. 금방 끝난 노래, 이승철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랑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줬는데도 상대는 그걸 모르기도 하고 더 심하면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사랑을 줄 때는 그냥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상대는 우동을 좋아하는데 우동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짬뽕을 주면서 기쁘게 먹어달라고 이게 내가 만든 거라고 내가 주는 거니까 기쁘게 먹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상대가 원하는 우동을 만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너무 본능적인 부분을 예로 들었나요? 사랑도 고객 만족 정신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별 보러 천문대에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조선시대의 실학자 홍대용은 우리나라 최초로 개인 천문대를 지어서 하늘을 관측했다고 해요. 지난 수요일 새벽에 별똥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우주쇼가 있어서 천문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죠? 뉴스로 보니까 그 추운데도 옷을 겹겹이 껴입고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굳이 천문대에 가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탁 트인 곳에 갔다면 그런 우주쇼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렸을 때 별을 하늘을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엄마가 이제 새벽에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갔는데 하늘에 은하수가 별이 무리지어 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우주쇼가 있다 이럴 때는 좀 건물이 가려진 건물이 없는 탁 트인 곳에 가면 굳이 천문대에 가지 않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남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남한산성이 있는데요. 이 남한산성은 병자호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이 병자호란을 계기로 사회가 좀 변하고 또 실학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청나라는 인지를 요구하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 많은 신하들과 부녀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청나라에 간 소현세자는 청의 선진 문물을 보고 놀라고 조선도 그렇게 변하기를 바랬죠. 이런 의견은 이제 아버지 인조와 신하들의 의견과 많이 다른 것이었어요. 병자호란 직후는 청에게 오랑캐에게 그것도 명나라도 아닌 청나라에게 굴복을 했다는 게 사회적으로 아주 굴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전체 나라적으로 굴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이 대세였거든요. 하지만 청나라의 선진화된 모습을 본 이제 그 후에 이제 청나라의 이제 신하를 조선에서 많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이제 청나라의 선진화된 모습을 본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홍대용이에요. 개인 천문대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박지원, 박재가 등에게도 영향을 미치셨는데 홍대용은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우리의 천문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봄이 부릅니다. UNI. No matter what happens, even when the sky's falling down, I promise you that I'll never let you go. forever and ever.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예, 유송령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날씨가 정말 추워졌지요. 상대원 시장 상인 손님 여러분, 그리고 원다방 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입니다. 저는 중국의 선교활동을 위해 가 있었는데 제가 공부한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은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 베이징 남천주당의 신부이자 청나라 국립천문대 흠천감의 책임자였을 때 만난 조선의 홍대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 홍대용은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천문 관측은 나라에서 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에 대신 천체 모형을 보여주었죠. 홍대용은 많은 호기심을 보이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아는 만큼 설명해 주었지요. 별과 별 사이의 각도를 재는 방법이나 거리를 계산하는 법 등을 주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천주당을 떠나며 흥분한 모습을 보이던 홍대용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홍대용은 유리창에도 갔다더군요. 유리창은 베이징에 있는 거리로 여러 가지 색이 나는 유약을 발라 구운 기와를 궁궐에 바치는 관청이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의 물건이 가득한데 베이징에서 꼭 가볼 만한 곳이지요. 아마 여기서 그는 조선에서 느끼지 못하던 것을 많이 보고 느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나라를 떠나며 조선의 백성이 전보다 더 잘 살려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후에 그가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한몫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계속 이어져 대한민국이 더 커나가길 바랍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사연 역시 아이세움에서 나온 아이세움 역사인물 홍대용 편을 읽고 제가 구성을 해보았어요. 유송령이라는 분은 잠시 후에 또 읽어드릴 책의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청나라에는 여러 신부가 있었는데 이 유송령이라는 신부가 홍대용하고 만났었던 이제 외국인인데 이름을 이렇게 바꿨나 봐요. 중국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홍대용하고 만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했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이제 여행을 가서 홍대용은 청나라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정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행지에서 어떤 사람은 경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을 보고 이제 보는 게 어떤 흥미로워하는 점들이 다르기 때문인지 보이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보는 것, 느끼는 것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세상이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나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북경 여행이 아니었다면 홍대용은 그저 청나라가 오랑캐의 국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대용은 할아버지를 따라서 대동강변으로 여행을 갔었다고 해요. 그때 할아버지는 홍대용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청나라는 오랑캐의 나라로 우리는 반드시 청나라를 물리쳐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청나라에 직접 가본 홍대용은 청나라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정말 깜짝 놀라고 나중에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눈을 열고 세상을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승철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대로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글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남의 것도 잘 취하면 우리 것이 된다. 강명관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이 쓰셨네요. 1765년 북경에 간 홍대용은 체류 중 천주교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보게 된다. 홍대용은 파이프 오르간을 관찰해 소리가 나는 원리를 알아내고 이어 서양 선교사 유송령에게 연주를 부탁한다. 유송령은 연주자가 몸이 안 좋아 연주가 불가능하다면서 자신이 건반을 누르며 대략의 연주법을 알려준다. 그것을 본 홍대용은 검은 고타는 방식을 응용해 파이프 오르간으로 검은 고곡을 연주한다. 이건 동방의 음악이지요 라고 검은 고의 원리를 설명하자 유송령은 깜짝 놀란다. 홍대용이 처음 보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에 대한 재능과 식견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검은 고와 가야금을 썩 잘 타는 연주자였다고 전해진다. 홍대용은 북경에서 돌아와 연기라는 여행기를 썼는데 중국에서 보았던 각종 악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언급하고 있다. 거기에 전에 볼 수 없었던 악기가 있으니 바로 양금이다. 양금은 서양에서 온 것이다. 중국에서 본떠 만들어 사용한다. 오동나무판에 쇠줄을 걸친 것이 아니라 오동나무판에 쇠줄을 걸친 것이라 소리가 쨍쨍 울린다. 멀리서 들으면 흡사 종소리 같다. 다만 너무 씻은 듯 맑아서 구슬픈 데 가까워 아무래도 금과 쓰레는 미치지 못한다. 작은 것은 12줄이고 큰 것은 17줄이다. 큰 것은 더욱 소리가 크고 맑다. 음악에 비상한 재능과 관심이 있는 홍대용이었기에 처음 보는 악기를 특별히 기록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양금은 홍대용의 친구 박지원과도 인연을 맺는다. 박지원은 1780년에 북경에 간다. 그의 북경행 역시 다들 아는 일이니 더 보탤 내용은 없다. 다만 양금과 관련하여 언급한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망향록에서 중국 친구 왕민호에게 구라 동현 소금은 언제부터 유행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 구라는 구라파, 즉 유럽이고 동현은 구리줄이니 곧 유럽의 구리줄을 얹은 작은 금은 중국에 언제 들어왔느냐는 말이다. 옆에 있던 윤가전이 명나라 만력 연간의 이마두 곧 마테오 리치가 처음 가져왔을 것이라고 말한다. 연암이 이렇게 중국인에게 양금의 내력을 물었던 것은 그에게도 양금은 신기한 악기였기 때문이다. 조선 사람들도 양금을 사오긴 했지만 연주법을 모르니 장식용으로 실형을 얹어 놓았다. 흥비롭게도 박지원과 홍대용 두 사람이 양금을 회곡한다. 1772년 홍대용이 양금을 회곡할 때까지 아무도 양금 연주법을 몰랐다. 양금의 회곡은 연암이 홍대용의 집에 있는 양금을 가리키며 한번 회곡해보자고 제안해 이루어졌다. 연암이 양금의 현을 치면 홍대용이 가야금에서 동일한 음을 찾아내는 식으로 회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네. 홍대용은 당대의 엄친아 같은 존재가 아니지. 예전에는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않았으니까 엄친아 정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날의 눈으로 보자면 이렇게 과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주변에서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애꿎은 소리를 들어보려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석을 터지는 슬픈 애꿎은 소리를 들어보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양금의 연주법을 알았으니 연주가 없었을 리 없다. 홍대용의 집들에는 윤춘호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음악회가 자주 열렸다고 한다. 성대중의 기유춘호악회에는 그 음악회를 간단히 묘사한 글이 실려있는데 서양금을 연주하는 김억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는 홍대용의 집에서 벌인 또 다른 음악회에서도 검은고를 연주한 명연주자였다. 조희룡이 쓴 호산외기에는 김억이 찬란한 비단옷을 입고 기생 8명을 동시에 거느리는 등 부유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나와있다. 이 책에 김억과 관련하여 양금 이야기가 조금 나온다. 우리나라에는 양금이란 악기가 있는데 소리가 촉급하고 절도가 없어 노래에 맞지 않았다. 김억이 처음으로 양금 소리를 노래와 어울리게 하니 아주 맑아서 들을만하였다. 지금 양금을 연주하는 사람은 그것이 김억에게서 시작된 줄 모르고 있다. 홍대용과 박지원이 양금을 해곡하고 김억은 노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양금 연주법을 새로 개척한 것이다. 양금은 홍대용과 박지원이 해곡한 이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박지원은 7연금은 지금까지 9년 동안 널리 퍼져 금사라면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즉 18세기 말에 이르면 양금의 연주법은 신기할 것도 없었던 모양이다. 18세기 말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김영은 정조 24년 양금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이 소리는 아주 살벌하다. 우리 동방은 나무에 속하는데 쇠소리가 한창 성행하고 있다. 쇠는 나무를 이기는 법이라 장차 사특한 변란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이 말은 이듬해 1801년 일어난 신유사옥을 예견하는 말이다. 뜬금없는 예언이긴 하지만 이런 예언이 나올 정도로 18세기 말 양금이 유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양금은 원래 이슬람 음악에 쓰던 악기로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십자군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진다. 그것은 다시 마테오 리치에 의해 16세기 말 중국에 전해졌고 18세기 후반 조선에 전해져 마침내 지금까지 국악 연주에 쓰이는 국악기가 된 것이다. 홍대용, 박지원 두 분에 의해 서양의 악기가 국악기가 되었으니 양금이야말로 서양의 문물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긍정적인 선례가 아니겠는가. 아, 양금이 국악기로 쓰이고 있네요. 저는 국악박물관에 몇 차례 가본 왔는데 이 양금을 본 기억이 없어요. 막 관심을 아니 둘러본다고 둘러봤는데도 기억이 없네요. 다음에 혹시 또 가게 되면 그때는 한번 양금을 자세히 봐야겠어요. 여기 보면 그림은 나와있는 거는 사각의 널찍한 판에 줄이 여러 개 있고 활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것처럼 활로 긁어서 소리를 내는 건가 봐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또 읽어드릴게요. 링딩동 샤이니가 부릅니다. Baby 내게 반해버린 내게 왜 이래 두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봐라 어때 elastic ring ding dong ding ding do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18세기에 꿈꾸고 20세기에 완성한 유통 프로젝트. 아, 이제 실학자들은 청나라에 가서 관심을 두고 봤던 게 수레, 그 중에 하나가 수레였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의 유통에 관한 글인데요. 김용헌이라고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썼습니다. 18세기 후반까지도 우리나라 백성은 참 가난하게 살았다. 북학파 학자인 박재관은 백성의 가난한 삶에 대해 북학의에 자세하게 써놓았다. 이 책에 따르면 10집이 사는 마을에서 하루 두 끼 먹는 집이 몇 집 안 될 정도고 부엌 한 구석에 그을린 채 매달려 있는 수수 몇 대와 고추 수십 개가 비상식량의 전부였다. 주택도 비참하고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불을 지피면 연기가 방에 가득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고 찢어진 창호는 해진 버선으로 막았다. 서울의 화려한 저택도 바둑판의 한쪽 다리를 바둑돌로 괴어야 할 정도로 평평하지 않았다. 보통 집들은 머리를 바로 들고 일어서지 못할 만큼 낮았고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없을 만큼 좁았다. 수채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변소에는 물이 가득했고 비가 조금만 와도 부엌에 물이 고였다. 이것이 18세기 후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난한 삶이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시대의 지식인과 관료들의 수수방관이었다. 그들은 팔짱만 끼고 앉아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여기서 박재가가 발견한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수레다. 북학의는 수레라는 항목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상업을 육성하자고 적극 주장했다. 물품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난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했다.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가 촉진되어야 기술이 개발되고 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의 경제관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통수단인 수레 확보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수레가 없었기 때문에 상품 교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금을 구경하기 힘든 두메산골에서는 새우젓이나 조개젓을 보고 이상한 물건이라고 하고 신맛이 나는 나무 열매로 장을 대신하니 박재관은 이런 가난이 모두 수레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경제 발전에 수레가 중요하다는 것은 북학파 학자들이 공유했던 생각이다. 박지원도 그의 명저 열하일기에서 수레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며 수레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것은 선비와 관리의 죄라고 못 박았다. 그들은 수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기는 하지만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이나 수레를 사용하는 기술 연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지원은 어허 한심하고도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통탄했다. 중국은 수레의 바퀴의 그 규격을 나라에서 일일이 정해가지고 도로까지도 그때 발달시켰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관리들은 이제 수레의 크기도 제각각이고 또 도로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더 정비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좀 더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박지원이 한심하고도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통산했던 걸 보면 18세기 후반 수레 보급과 도로 건설을 통해 상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북학파 학자들의 구상이 이루어진 것은 200년이 지난 뒤였다.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은 1970년 7월이었다. 428km의 도로 건설에 43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였다. 추풍령에 세워진 경부고속도로 기념비에는 우리나라의 재원과 우리나라의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길이라고 써있다. 그렇게 시작된 고속도로가 2009년 8월 현재 29개 노선 3,685km로 확장되었다. 그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차량의 수 역시 놀랍다. 2009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1,700만 대를 넘어섰고 세계 14위의 자동차 보유국이 되었다고 한다. 2005년 이래로 프랑스를 따돌리고 세계 5위로 올라선 자동차 생산 능력은 더욱 놀랍다. 1975년 12월 현대자동차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 승용차인 포니를 개발한 지 30년 만에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이 된 셈이다. 심지어는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에서도 자동차 선진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18세기 후반에도 우리나라는 산천이험하고 막힌 데가 많기 때문에 수레를 이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박지원은 수레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닦지 않는 것이니 수레만 쓰게 된다면 길은 절로 닦일 것이 아닌가. 거리가 비좁고 산이 험준하다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수레를 개발하고 수레를 이용하겠다는 의지다.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리고 그 의지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라면 환경적인 여건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와 도로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200년 전 북학파의 꿈이 이제야 이루어졌다. 네. 도로가 뚫려서 유통이 원활하게 되고 또 그만큼 산업이 발달하고 그러는 건 좋기는 한데 가끔 도로가 뚫린 걸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렇게 산천이 단절, 도로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단절되어 가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는데 또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좋은 점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 또 이쪽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올바른 선택이 이어져서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뵐게요. 거미가 부릅니다. 이별은 사랑 뒤를 따라와. 아플 만큼 아파할 것 같아서 소리 없이 다가와 닫혀있던 내 맘 자꾸만 흔들리게 이별은 항상 사랑 뒤를 따라와 떠날 때 사랑까지 데려가 닿지만 그대가 내 마지막이면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